벌써 나를 잊어버렸나.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.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.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.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.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. 아, 이별이 그리 쉬운가.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선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. 오, 나는 몰랐네. 그대 마음은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. 오, 나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. 난 정말